23일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야당들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6.25를 계기로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 당시 봉기자들과 시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으로 악명 높은 괴뢰 10일 공수특전교단을 광주시로 내몰아 금우순 씨가 행진노름을 벌여놓으려 한 괴뢰 보훈처장 박승춘에 대한 해임 요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